나는 리듬 속 날아가자. 너와 함께 떠나는 이 순간 별들이 춤추는 밤하늘 우린 자유롭게 흔들려. 손잡아 두근대는 마음에 불 붙여. 손잡아 두근대는 마음에 불 붙여. 손잡아 두근대는 마음에 불 붙여. 함께 시작이야.